1989 내가 태어난 연도 투자를 받았지 엄마가 번 돈 받고 나왔어 눈썹 아래 점떠 아빠를 닮아 많이 커다란 손도 oh yeah. 난 만족해 이 세상이 순서를 정해주진 않잖아 눈물을 볼 바엔 땀을 쏟았네 결국엔 시원해질 거라는 걸 알잖아 이 도시가 만든 법칙 같은 건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 네 모습이 그리 마음에 안 들면 그 몸부터 일으켜봐봐 난 나를 존중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소중해 부끄러울 것도 부러울 것도 없어 오로지 난 내 방식대로 해 Respect yourself Be proud of yourself Get down with it 주먹을 쥐고서 주먹을 꽉 쥐고 높이 질러봐 Express yourself Just be yourself Just be yourself boy 너의 방식대로 너를 보여줘 R-E-S-P-E-S-T Respect Just respect yourself R-E-S-P-E-C-T Respect, respect Respect, respect Just respect yourself 적어도 내 가사들은 단 한 번도 가짜인 적이 없어 택을 달아줘 Show me the money 벌써 3년 전 꾸준히 내 식대로 나를 알렸어 나는 나일 때가 제일 빛나지 허세는 내게 아주 먼 세상이 여기 나도 너를 존중하기 때문에 겉만 보고 쉽게 판단 안 하지 오늘도 나를 살았게 내일 또한 맞이할 거야 좋은 아침 날 없이 바닥에서 왔게 이 공기마저 감사할 줄 알지 난 나를 존중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소중해 부끄러울 것도 부러울 것도 없어 오로지 난 내 방식대로 해 Respect yourself Be proud of yourself Get down with it 주먹을 쥐고서 목을 꽉 쥐고 높이 질러봐 높이 질러봐 Express yourself Just be yourself Just be yourself boy 너의 방식대로 너를 보여줘 내 맘에 맞게 내 몸에 맞게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나답게 내 발에 맞게 내 품에 맞게 원하는 대로 탈 거야 나답게 내 맘에 맞게 내 몸에 맞게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나답게 내 발에 맞게 내 품에 맞게 원하는 대로 탈 거야 나답게 Let's go Respect yourself Be proud of yourself Get down with it 주먹을 쥐고서 목을 꽉 쥐고 높이 질러봐 높이 질러봐 Express yourself Just be yourself Just be yourself Respect yourself.